2020년 1월 17일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 여러분은 지금 저 램디와 함께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평신도가 포럼을 할 때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약하면 약하다고 고백하는 거겠죠. 저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고 언약의 여정 위를 걷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어려움이 참 많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왠지 모르게 두려움이 크게 와닿았던 하루였어요. 해야 하는 건 많은데 할 수 있는 건 없어서 마음이 두근거리고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썸탐을 누리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시간까지 훅 지나가 버려서 여러분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속지 말라는 말씀을 눈앞에서 보는데도 여지없이 속고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제 힘과 의지로 썸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같이 저도 위로와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우리를 자극하는 것이 무엇이고 위로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우리를 속이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선순위예요. 복음에 너무 빠지기 전에 기본을 갖추라는 것이 세상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당연히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안 되어 있는 것들을 쭉 읊어주기만 하면은 우리 마음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안 되어 있으니까요. 학생들에게는 인수분해가 구원의 길보다 우선순위가 되고 어른들한테는 인맥이 교회보다 우선순위가 되겠죠. 문제는 그게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갖춘다고 해서 복음을 바라볼 여유가 생기지 않아요. 다음에 또 갖춰야 할 게 보일 뿐이겠죠. 영적 싸움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눈에 보이는 사실 앞에 세울 수 있는가의 질문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기분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믿음 뒤에 반드시 따라올 것을 여기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겠죠. 저는 그런 조급함이 올 때 하루 이틀 속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후대들한테는 그 조급함을 전달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남아 이런 자극보다는 지금 안 되는 그 문제에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채워주는 게 더 맞겠죠. 약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를 채우는 시간이라는 거. 저는 어제 그 부분을 정신 승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오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밋타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